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거전적 노작,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자를 그의 서구 23점에서 도이출란드 베를린 아차이 미디아 프린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